다른 나라에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? 1번. 아니요. 외국 사람이에요. 2번. 아니요. 이번이 처음이에요. 3번. 아니요. 작년에 갔다 왔어요. 4번. 아니요.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.